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장군 53돌세 즈음에서 이 나라 대통령 존 마구폴리에게 2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용도 밑에 탄자니아 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